나 서툰 데 시작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간다 신고 수수신난 두메산골레고 향해 못살아 떠나는 저와 밤하늘 뒤동댕아 변함없이 자리를 떠나 보란 놈날 운이 돼 그래서 너야 늘 그리웠구나. 널 조마디 가려놔도 다시 만나 그때까지 소식을 물어보자. 한마음 태동강아 온 세상 북이 영화 내 사실 다고 구할 난점을 삼는 선비들처럼 한평생 얼마나 거무어서 하리 제 이름 쓸 줄 모른 남부가 되어 남과 같이 살고는 싶다. 사태를 전하라